아직 사랑한다 말은 하지 못해서 너는 왜 울고 있니? 그렇잖아도 어려웠던 나의 마음속에서 짐이 되어 있는 너. 네가 떠나갈 때 하염없이 난 울었어. 마음속에서 널 불러봤어. 사랑은 어렵지만 쉬운 이별은 정말 몰랐던 거야. 허탈한 바람 속에 너의 흔적만 나를 깨우며 떠나가. 내 삶의 시작이었어.